우리나라의 리영호 외무상은 21일 의대 방문해 온 타판 미슈라 조조 유엔 상조 조정자 겸 유엔 개발기획 상조 대표를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